지친 내 괴로운 마음을 앞에 서선 궤도 못 찾는 내 꾀꼬리 같은 혼자 날아다녀 어둠 속도 외로운 밤을 혼자 날아다녀 어둠 속도 괴로운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건데 아무리 작은 나란 존재 라듯이 밟지 말고 나와 같이 깨무시고 던진 너의 그 말들과 행동들이 나를 무너뜨려 한 구석으로 몰아 넌 아니라고 말하지만 비웃음 뒤에서 뭐 나를 찾지 마 내 맘에 깊이 가득 차버린 온 세상 나를 구해줘 I wanna reset I wanna reset We're